시작 한 몹시 즐거웠었네. 오르락 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.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이젠 난 지겨워졌네. 반복된 시속속시속속이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.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.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. 사랑이여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츰엔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.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.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.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. 끝을 내보자고. 반복되는 She's so game 이제 그만해. 잠깐 사하긴 하지. 한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끼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 전가 예념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.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.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. 들여다온 말 부시 누군가는 결국 내려야 또 지날 듯하네.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응축 나오는 말로 이젠 결정이 안 돼.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.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위는 위험 해 위험 해 내 생각도는 말고. Alright 반복된 She'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바람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.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바람 네가 없는 이 시소 다시 내려. Alright 반복된 She'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. Alright 지켜본 She'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.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.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리지 말지. 끝을 내보자고. 반복되는 시소 게임 이제 그만해. 허락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허락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. 허락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. 허락 네가 없는